세종조선인 청연합회 련영지구협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공개 서한을 지지해서 세종조선인 청년연합회 선전국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마련할 때 대한 공화국의 제의를 지지해서 최근 각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